날 스치는 그대의 옅은 그 목소리 내 이름을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. 얼어버린 노을 아래 멈춰서 있지만 그대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래요. Still with you. 정말 무너질 것 같아.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 단순한 감정들이 내겐 전부였나 봐. 언제쯤일까 다시 그댈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. 보고 싶었어요. 외로워 보여서 밤하늘에 환하게